Baby, my love.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.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. 남겨진 아직도 난 서성이고 있었죠.